가장 슬픈 사람 우리 둘만 알겠죠. 날 떠난다면 더 편할 텐데 그걸 몰라줘. 나도 모를 나의 아픔 속에 그대 살고 있었죠. 나를 버리라는 바보 같은 말을 귀를 막고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내게 찾아온 거죠. 고마운 사람 줄 시간 없는 내가 원망스럽죠. 그걸 모르죠.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 그대에게 흘리죠. 난 떠난다면 많이 웃을 텐데 그댄 그걸 모르죠.